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로 성찬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인가? 성찬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보고 체험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곧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로 설교를 한다면 그 말로 전한 그 사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앞에 이 떡과 이 잔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떡과 잔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고 맛보는 것처럼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는데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찬은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리라.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 그리고 이 잔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하나이시기 때문에 라다의 사명자로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사람을 복되게 평강을 확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성찬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성령을 의존하여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성찬은 우리와 나 하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주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신앙의 전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각자는 바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찬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나와 주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서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살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세시봉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에 살면은 어떻게 이제 한국 땅에 오랫동안 못 오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보다 좀 앞선 그 세대의 그 이야기지만 그래도 거기 나오는 노래들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송창식이 부르는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게 가요가 아니라 그냥 들었으면 아마 복음성가로 들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노래 부를 수는 없고 가요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사실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가사가 이 부분입니다. 읽으니까 자꾸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저절로 노래가 나올 것 같은 유혹을 지금 제가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기나긴 하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다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다 함께 지녔다. 오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인 같은 교양제일교회 성도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요를 좀 엉뚱하게 제가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또 죄의 영향력이 작용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우리가 한 몸이요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서로 왠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서먹한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왼수같이 보여지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운명처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총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 연약함 때문이요. 아니,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고 죄를 짓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을 의존하여서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서로 다른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요.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 주는 공동체에 주는 의미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여러분 먹을 때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찢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떡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한 몸으로 붙어 있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십시다. 아니 혹 우리가 또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실수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실 때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천하십시다. 오늘 이 성찬이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실천할 때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 주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미요. 그리고 공동체에 주는 의미요.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유월절 전날 저녁 드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그 일을 몸소 친히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실천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 실행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더 이상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직접 성찬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고, 자신의 입으로 그 떡과 잔을 마시고,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 또 실제 삶으로 본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계명,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성찬으로 보여주신 그 행위,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느낌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설교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사도 요한이 하신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과 그 죽음을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요즘 첫사랑을 잊은 것 같아, 잃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한 그 사실, 그 참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아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여러분의 그 촉감과 또 입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체험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섭리 아래에서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그 개념 중에 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 가속된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부자들에게는 뭐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은 참으로 큰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 안에도 선순환이 있을 수 있고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교우에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을 경험한 교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선한 일이 꼬리를 물고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곧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더 기쁘게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의 악순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상처받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오히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아예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뜻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조차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관계의 선순환의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성령을 의지해서 행복한 첫 출발점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걸랑 내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내가 예수님 대접받는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로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성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나만이 하나님과 하나, 나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서로에게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고향제일교회 가족 모두가 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열매로 보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더 실감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